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영 동지는 14일 제5차 백두산 위인칭송국제축전에 참가하고 있는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명예위원장인 마다부 꾸마루 네팔공산당 통일된 막슬레닌주의 고위 지도자를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